이토록 아름다웠던 달빛이었던가. 아, 특히 깊어진 밤이며 숨었던 그리움 고개를 드네.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별들처럼 떠다니. 긴밤에 불어온 바람 그대 숨결인 것만 같아 괴로웠다. 스쳐가는 바람에 내게 떨어지는 벚꽃잎은 그댈 닮아 이리 쓸쓸한가. 가래된 상처보다 더 깊게 아려온 그대 새기 불편하기만 한 잊고 싶던 기억들 너머로 참 선명하게 빛이 나던 너와 함께 보낸 나날들. 고맙습니다.